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Hut, code. Hut, code. Hut, 2, 3, Scouts 4. Code. Hut, code. Hut, 2, 3, 4.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섹시 브레인 렉처 SBL의 전 MC 팀호입니다. 오늘 2화 방송할 텐데요. 2화 방송에 앞서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2화를 이제 녹음한 파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앞에 부분이 잘려가지고 변태극장 이후의 방송분만 송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녹음 파일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도 나머지 부분이나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SBL 2화 로마의 성문화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스 로마 쪽에 그런 문화가 있었네요. 그럼 아까 이제 킴제이 씨가 상하 관계를 정립하는 요소로서 섹스를 사용했다 했잖아요. 예,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이 상하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요소 바로 전쟁이죠. 예, 그렇죠. 고대에는 전쟁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혹시 전쟁에도 이런 용도가 섹스가 이런 용도로 쓰였나요? 바로 이 전쟁 같은 경우가 그러한 지배 행위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침략을 하면은 이제 정복군들이 이 지배 지역을 항상 노예로 삼고 그쪽을 뭐 약탈하고 뭐 여자들을 강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주 흔했죠. 그거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정복하는 그런 군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복지에 대한 대량 강간은 늘 있었고 그 강간이 혹시 이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도 시행이 됐었나요? 예, 왠지... 제 지금부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예, 정복지에 대한 강간, 예, 다른 어느 나라 군대 다 했습니다. 남색 당연히 했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지배 행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문헌 같은 거를 보면은 특히 포로로 잡힌 로마 군인 그 정복지의 군인들에 대한 대량 강간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남성 대상을 예, 무조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욕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정복을 했다는 그런 예, 표식을 남기는 거죠. 이거는 예. 갑자기 듣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욕구를 위해서라면 여자랑 했겠죠. 근데 남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이었으면은 아마 이제 피해 침탈 지역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지역에 수장이나 이런 남성성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를 그렇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아 우리의 지도자가 남성적인 주도권을 뺏기고 이제 정복 강했다라는 의미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나요? 기록상은 아니지만 그 정복을 한 부족마다 다 그런 포로들을 대량으로 강간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아마 그런 지도자에 대한 그런 예, 강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아 정말 끔찍하네요. 만약에 이게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조선시대 때 이랬으면은 예. 우리나라 이제 이조 왕조들은 장난 아니죠. 후장을 두 번 뚫리는 거예요. 조선시대랑 뭐 그때랑은 예. 이건 뭐 나중에 차차 뭐 조선시대 얘기 넘어가면서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네, 그럼 이제 혹시 다음 준비한 내용이 뭐가 있죠? 예,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었는데 아주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예, 재미있는 내용이란 바로 예. 이거 무슨 내용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미처 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예, 이 섹스를 할 때 예. 금기시되는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뭘 금기시했죠? 예, 섹스 시 남성은 항상 주도적인 위치, 지배적인 위치를 그런 자세만 할 것. 뭐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뭐 그런 식이겠죠. 네, 뭐 그런 예. 것. 그러나 딱 하나 수동적인 자세가 되는데 바로 남이 해주는 그런 네, 거는 된다는 거를 그 이제 페라치오라고 하죠. 예. 아, 고급스럽네요. 어이가. 왜냐하면 오직 자신만이 쾌락을 받는 체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은 절대로 자신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만이 일방적으로 그거를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예. 이를 이해해서 알 수도 있듯이 로마 남성은 침대 위에서 절대적이고 주도적인 위치여야 했고 일방적으로 쾌락을 받기만 하는 입장이어야만 했다는 게 바로 FM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FM에 불과하죠. 이렇게 F에만 존재하면은 로마 남성은 전부 다 S만 있고 M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 S와 M은 예, 고금을 막론하고 무조건 존재하는 두 가지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무조건 M은 존재가 했다는 것이죠. 맞는 M을 좋아한 남자도 있었나요? 아, 네. 그러니까 꼭 맞는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디스트인 것 같은데 보통을 네, 즐기는 것 같아요. 맞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 받아주는 거. 예, 그 수동적인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예, M의 범주에는 포함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다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준 만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 만큼 받는다고 하는 거는 로마 때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예. 일방적인 그런 것만 하면 아마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예, 이 FM 상으로는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압도적인 이런 지배 관계여야 했고 이런 여자는 수동적인 자세만 취했어야 했지만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로마 기록 같은 걸 보시면은 특히 배우자 간의 섹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식행위 그리고 지배를 확인하는 행위 그런 아주 폭력의 이런 온상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대로 적극적인 그런 체위를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티도 내선 안 됐습니다. 정말 비참했던 것이죠. 만약 할 때 상대방이 느끼고 있다는 거를 표현 안 해주면은 되게 반감돼요. 왜냐면은 나 혼자만 좋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는 이게 지배 관계나 그런 용도로 쓰였겠지만 단순히 그런 용도로 쓰이면은 이게 즐거움조차 얻을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즐거움을 바로 애인과 노예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아, 애인과 노예는 예, 순전히 그렇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그렇죠. 예, enjoy. 예.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은 애인과 노예에게서 실컷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이런 예 이런 식으로 아무런 감정도 없는 이런 생식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비극적인 것 같아요. 아내는 그래도 노예나 이런 애인은 되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지만 아내는 자기 동등한 개체로 이제 인정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좀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냥 뭐랄까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게 생식을 아니라. 위한 그냥 너는 그냥 내 자식을 낳아주는 그냥 이런 저는 그걸 약간 달라요. 아 진짜?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그 이렇게 존중은 해주는데 아내는 존중은 해주는데 딱 섹스할 때만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런 목적만 갖고 하는 게 너무 좀 오히려 애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그럴 때 보면은 아 그렇긴 하겠죠. 애인이나 노예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 좀 씁쓸하네요. 요새도 뭐 근데 많이는 않지만 어쩌다가 좀 보이는 일이니까 이런 게. 하지만 MC 티모님의 말씀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뭐가 틀렸죠? 아주 중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MC 티모님의 얘기는 일단 아내의 삶이 되게 이렇게 결혼 생활 같은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건 맞는 얘기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반은 다른 틀린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얘기는 다른 어떤 남자에게는 애인이 되기 때문이죠. 아 약간 말이지 바람이라고 봐야 되나? 공동체 사회인가요? 외도라고 봐야 되나 이걸? 아 이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라면은 예 긱스의 나라인가요 로마는? 잠깐 코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 혹시 로마가 왜지? 아 이게 네 설명드릴게요. 예 손이 양손이 마주쳐야만 손뼉을 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남자와 여자의 수는 어차피 같단 말이죠. 예. 남성과 여성의 수는 같은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라든가 애인이라든가 해가지고 예 특히 중류층 이상의 남성들만 해도 복수의 애인이 있었다는 기록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 외에 이런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예, 그렇죠. 게 낫겠죠. 파트너가 예. 다수 존재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그 돈 있고 계층이 좀 있다고 하면은 예.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데 그럼 전부 다 그 여자들은 미혼이겠습니까? 그런 예. 보장은 없죠. 예. 한쪽이 바람을 피니까 다른 쪽도 예. 바람을 펴야지 저쪽도 핀다. 소위 약간 맞바람? 예. 아 어차피 바람 핀 사람의 상대편도 거의 어느 정도는 바람을 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바람에 나라네. 바람에 나라. 잠시만 코가 막히는 드립이 나와가지고 코 좀 푸고 가겠습니다. 강의 한 이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제 먼저 촉소문부터. 보통 역사를 배우더라도 그 주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역사라도 성의 역사가 있고 음식의 역사가 있고 전쟁 역사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성의 역사를 처음 배웠으니까 같은 역사를 배우더라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섹시해진 것 같나요? 말랑말랑해진데요, 완전? 내가 야릇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 닥터 김재희 씨는 어떻네요? 오늘 좀 많이 버벅대신 것 같은데. 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진행 관계상 뭐 여기까지라고 원래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너무 길면은 또 안 그래도 지금 조금씩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보일랑 말랑하는 게 원래 진정한 섹시함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아, 아시네요. 아, 김재희 씨는 시스루 좋아하시나요 혹시? 돌발 질문인데 이거. 저는 가리지 않고 다 좋아. 아, 진짜요? 일단 하면 좋은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희 SBL 섹시 프레임 레트로 내가 섹시해진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4 3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